지쳐질까봐 너의 이름을 적고 네 얼굴을 그리고 네 목소리를 되새겨 사라지지 마 눈이 부신 이 아침에 도망치듯 난 다시 잠에 빠져들어가 꿈에 널 볼까봐 속을 헤엄쳐 꾸미는 걸 알아 또 눈 감은 날 보람 눈물이 흐르긴 해도 이 공간 속에 너와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 너 없는 이 공간도 무뎌지질 않아 I gave you my all 밤을 새워도 Only you 저 멋진 하늘마저 다시 또 흐려지고 I'll find you Only you 그날 밤 약속들도 까맣게 잊혀지네 I hate you Only in the morning 다가오지 마 쉽지 않아 널 떠올릴 때마다 혼자 묻어둔 생각들 아파 빛날 뿐인 이 다짐도 무너지는 건 외롭고 외롭고 괴로워 I'm gonna lose my mind 본질 없는 거 알아 물처럼 투명해 연기처럼 흐릿해 그 기억에 손을 뻗으면 너에게 닿을까 순간 느껴지는 거리감에 눈을 뜨고 말아 부쩍 혼자인 날이 많아 잊혀질까 괜히 겁이 나 너 없는 이 순간도 무뎌지질 않아 I gave you my all 밤을 새워도 Only you 저 멋진 하늘마저 다시 또 흐려지고 I'll find you Only you 그날 밤 약속들도 까맣게 잊혀지네 I hate you Only in the morning 우리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서로가 맘에 들지 않았더라면 모르는 사이로 널 채우려 노력해도 소용없단 걸 알았을 텐데 I miss you